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최근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홍콩 대공보, 홍콩 봉황위성 텔레비전 방송, 신화망, 일본의 교도통신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810 군부대사나 어분사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이란, 캄보지아, 미국, 도이칠란드, 체스코, 볼스카, 민주공고의 신문 인터넷들은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지도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팔신문 아르판과 네팔기자협회,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기자협회, 조선과의 친선협회 볼스카 지부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 건축연구원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도이칠란드 반제연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지지도 소식들과 조선과의 친선협회 볼스카 지부 인터넷 홈페이지는 조선인민군 제2기 제6차 군인가족예술소조 경연에서 당선된 군부대들의 군인가족예술소조 공연을 관람하신 소식을 게재했습니다. 출판 보도물들은 경의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셨습니다.